몰라도 싱글벙글 그대 이름 하나야. 아픔만 달래주고 행복에 웃음 주는 내 사랑 알아야 내 인생에 손잡고 가자. 사랑하라야 내 인생에 손잡고 가자. 한자 되기 내 사랑.